있었어. 미련을 두지 말아요.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.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.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